노란 꽃은 부귀 영화를 상징하고요. 물고기는 금은 보화, 자손 번창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안내하는 분이 열심히 이런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물용으로 아주 저렴한 그림 액자를 판매하는 곳이었어요. 안내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동안 머리가 희끗한 그 어르신은 다른 데 시선을 두고 계셨습니다. 그 시선이 머문 곳은 화려한 모란이나 잉어 그림이 아니라 한 소년이 피리를 불면서 소를 타고 가는 그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심우도. 한 소년이 소를 찾아서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담은 그림. 인간이 자신의 본성을 찾아서 수행하는 과정을 표현한 거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소를 타고 오는 그 장면은요. 아무것에도 구애되지 않은 자유로움을 얻은 그 단계라고 합니다. 그 심우도 앞에 얼어붙은 듯 서 계시던 그 어르신의 뒷모습. 자꾸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FM 영화 음악 오늘 첫 곡 영화 집으로 중에서 같은 제목의 집으로 들어봤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대림 3동의 박병우 씨, 저의 일상의 한 부분을 채워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사연을 올려주셨는데, 사실 FM 영화 음악이 여러분의 정말 일상이 되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박병우 씨가 그 마음을 꼭 집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꼭 집 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뭐 집에 있는 그 어떤 따뜻한 물건처럼 늘 보고 또 늘 옆에 있어도 질리지 않고 위안이 되는 그런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러분의 일상으로 다가가고 싶은 FM 영화음악 주소 알려드릴 테니까요. 자주 찾아오세요. 우편번호가 150에 600번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으로 편지 없어 보내주시고요. 인터넷 주소는 www.imbs.com 그리고 라디오로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탁 누르시면 거기에 게시판이 펼쳐져 있습니다. 자, 경기 광명의 양유희 씨, 가족이란 게 뭔지 요즘 새삼스럽게 그 중요함을, 따뜻함을 느끼게 된다고 하셨죠. 6년 전에 엄마가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동생과 오랫동안 방황하셨다고요. 왜냐? 아빠가 1년도 안 돼서 좋아하시는 분을 만나고 뭐 그게 용납이 안 돼서 동생과 함께 집을 나왔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새엄마, 그동안 방학동 아줌마라고 불렀던 지금의 우리 엄마에게 최근에서야 엄마라고 불러보았네요. 겉으로는 표현 안 하셨지만 속으로 그 소리 얼마나 듣고 싶어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제가 봐도 제가 어린애 같아요. 이제서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다니. 자, 이제 당당히 어딜 가나 제 어머니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든든하고 따뜻한 우리 엄마라 이 곡 듣고 싶습니다 하셨죠? Love Actually 중에서 곡 신청하셨네요. 너무 좋은 곡이에요. 그렇죠? 이 곡 신청하신 분들 많아요. 박현자 씨, 장선미 씨, 전경준 씨 신청을 하셨고요. 또 3월 26일은 제가 사랑하는 그의 생일이에요 하시면서 서울 강서구 화곡 2동의 방한나 씨, 그의 생일 축하곡으로 이 곡 괜찮을 것 같지 않으세요? 결혼식 축가로 나오던 바로 그 곡입니다. 영화 속에서는 린든 데이비드 홀이 불러요. All you need is love. Love, love, love, love, love, love, love, love, love, love, love, love. Nothing you can do can't be done. Nothing you can sing that can't be sung. Nothing you can say, but you can learn how to play the game. It's easy. Nothing you can make that can't be made. No one you can save that can't be saved. Nothing you can do, but you can learn how to be you. It's easy. Easy. All you need is love. I can't go with other boys. Ba ba ba ba ba ba ba. And don't tell me what to do. And don't tell me what to say. And when I go out with you, don't put me on display. Pretty good. I'm impressed. 대구 북구 북현동의 진수경 씨 잘 들으셨어요? 예, 조강지처 클럽에서 골디언, 배드미들러, 다이안 캐튼 함께 나왔던 영화였죠. 당시 그 96년에 이 세 사람 모두 50살 동갑내기였대요. You Don't Own Me 들어봤습니다. 진수경 씨 갑작스런 실직으로 6개월 동안 시간을 보내었는데 그 시간이 쫓기고 살아온 수경 씨를 돌아보며 재충전하는 기분이었다고요. 정말 모든 건 마음먹고 보기 나름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요즘에 지루함에 질릴 때쯤 아유 지루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도 여유 있네요. 일이 나타났다고 하셨습니다. 면접이 30일로 잡혔다는 소식에 잘 될 거야 라는 희망 품어본다고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진수경 씨가 하신 말씀은 현실에 부딪혀 고민하고 있을 모든 분들께 힘들다면 힘든 것도 즐기며 사는 법을 터득하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제가 최근에 정말 일하지 않고 그야말로 백수로 있는 후배를 만났는데 작가 후배가 그러는 거예요. 엄청 물 먹고 있습니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 먹고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물 먹고 한 1000번은 10000번은 이렇게 물을 먹고 나면 아름다운 바다가 앞에 펼쳐질까요? 여하튼 아무리 물 먹어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아름다움을 줄 수 있는 진짜 진실을 잡을 수만 있다면 그때까지는 물 먹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뭐 그런 패기로 백수 시절을 슬기롭게 보내는 분들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네필 인터뷰 있는 날입니다. 잠시 후에 아주 귀여운 두 분을 만나봅니다. 활기 있는 영화 산책 FM 영화 음악. 여러분, 혹시 92년도에 뭐 하셨습니까? 92년. 저는 바로 그때 MBC에 들어온 새내기 사원이었는데요. 그 92년도에 태어난 소년 소녀들이 요즘 한국 영화 스크린의 종횡 무신 활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 9살 인생은 그들에게도 그 꼬마들에게도 고단한 인생이 벌써 찾아왔다는 것을, 또 사랑의 감정이 벌써 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였는데요. 4살, 5살에 연기를 시작해서 벌써 7, 8년의 연기 경력을 가진 베테랑 아역 배우 두 분 오늘 스냅의 인터뷰에서 만납니다. 영화 9살 인생의 두 배우 김석군, 이세영 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반가워요. 세상에 제 스냅힌 인터뷰에서 만난 가장 젊은 배우들이에요. 아유, 그 스크린에서 보니까 주인공이라서 그런지 정말 아주 커 보였는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아유, 그 나이 같아요. 반갑습니다. 아홉 살 인생 끝마치고 기분들이 어떠세요? 되게 영화는 두 번째라서 되게 떨리고 그랬는데 주인공도 영화에서는 처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개봉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재밌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영 양의 소감이었고요. 김성군은요? 저도 영화는 많이 출연했는데 이번 주인공은 이번이 처음이니까 이제 저희가 4개월 동안 되게 힘들게 열심히 찍었는데 네. 사람이 많이 볼지 안 볼지 떨리죠. 되게 저희가 볼 때는요, 저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다른 애들은 어떨지 모르는데요. 저는 되게 재밌게 봐서요. 네. 많이 사람들이 즐겁게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 두 분 김석 군 그리고 이세영 양 영화 속에서는 연인으로 나오는데 두 사람 실제 사이는 어때요? 그냥 다른 애들하고 다 똑같은데요. 다 똑같아요. 아니 보니까 좀 전에 우리 스튜디오에 들어오면서 두 분이 이렇게 티격태격 그래가지고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요. 세영 양은 지금 그러니까 몇 살이죠? 92년도에 태어났으니까 13살이요. 13살. 근데 벌써 백도 들고 다녀요. 아주 핑크빛 예쁜 백을 들고 있어요. 예. 이거 다른 드라마 찍으면서 중국에서 이거 샀는데 네. 싸가지고 그냥 들고 아유, 왔어요. 뭐 그 좀 전에 그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백 열어가지고 거울도 보고 뭐 콤팩트도 한번 꺼내보고 아니에요. 자, 이 두 분 우리 김석군과 이세영 양 영화 속에서 그 시골에서 이렇게 촬영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영화의 배경이 아주 옛날 얘기고요. 그래서 뭐 이런 백 같은 것도 없고, 그렇죠? 정말 한 번도 못 본 그런 소품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좀 힘들지 않았어요? 이해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꽁보리밥에 막 토끼도 키우고 막 똥찌개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집도 막 허물어지고 이런 것들. 뭐지? 저가 생각하는데요. 네. 요즘에는 막 이런 백도 있고 뭐 그런데 옛날에는 그냥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거의 애들이 공부도 거의 안 하고 그냥 자연에서 그냥 놀고 먹고 자고 싸고만 하니까 이제 좀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이 영화의 시나리오랑 주인공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어떤 노력했어요? 그 어떤 노력을 했냐면요. 그걸 하려면 말입니다. 네. 그 시나리오를 전부 다 읽어요, 처음에. 일단. 예. 그다음부터 그 씬의 중요한 부분을 많이 읽어요. 약간 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그래서 그 영화의 몰두를 딱 해서 그 영화의 주인공이 나라고 생각을 딱 하고 딱 많이 읽다 보면은 네. 그게 돼요. 그렇구나. 그렇군요. 세영양은요? 어떻게 노력을 하세요, 보통? 그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인물이 되기 위해서? 그냥 감독님이 이렇게 만약에 제가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아니다 싶으면 이렇게 말해주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려고 많이 대본도 읽고 감정에 빠지려고 감독님께서 되게 잘해주세요. 감정도 같이 잡아주시고 네. 특히 우리미가 그 신발을 신어줬는데 내가 꼬셔서 왔다 그래가지고 막 울었잖아요. 근데 네. 그것도 되게 이해가 안 갔어요. 잘해주느라고 씻어갔는데 그리고 물 안에까지 똥이 들어간 것도 아닌데 막 욕하고 울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 그 세영 양이 맡은 우림이라는 역할의 그 성격이 세영 양은 이렇게 잘 이해가 안 갔다고요? 예. 맞아요. 좀 뭐랄까 나중에 알고 보면 좀 불쌍하고 나름대로 사연이 있지만 처음에 보면 상당히 얄밉잖아요, 우림이가. 그렇죠? 근데 보면 그 세웅 양은 드라마 장금이 대장금에서 그 어린 장금이를 괴롭히는 역을 어린 그 아역 했었었잖아요. 그때 금영이 역이었던가요? 예. 그렇죠. 예. 얄미운 역할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어린 금영이 때는요. 장금이 그 작게 우는 것도 도와줬고요. 착한 역할 많이 했는데 어른 홍유라 언니가 잘못해서 그랬는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그게 아니라 이 세영 양은 그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아우 얄미워 이러면 정말 섭섭할 때 많죠? 아, 저는 섭섭한 건 아니고요. 네. 그게 진짜로 얄미운 역인데 네. 얄밉다고 생각해 줬던 거는 네. 제가 얄밉게 잘했다는 거 아닌가요? 아유, 맞네요. 배우 맞네요. 그쵸? 그렇게 연기를 잘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김석구는 예, 9살 인생 그 인물과 그 당시에 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아주 꼼꼼히 읽었다고 하는데 그 시나리오를 그냥 꼼꼼히 읽은 거랑 촬영 현장에서 이렇게 뭐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문제랑 좀 다른 것도 많았을 것 같아요. 제일 힘든 게 뭐였어요? 촬영하면서? 그게요. 이제 저는 이제 시나리오를 많이 꼼꼼하게 잘 읽었는데요. 네. 그게 더 잘 된 이유는요. 감독님께서요. 현장에서 이거 말한 것처럼 현장에서 계속 감정을 같이 잡아주시고 그리고 그런 뭐 얘 우는 신 얘 전화 갈 때 우는 신 그런 건요. 감독님이 어떻게라도 좋게 만들려고요. 한 3일인가? 3일 찍었어요. 3일. 그걸 하나 찍으셔서. 아유, 하나를 이렇게 3일 동안 찍으면 어때요? 기분이? 세영 양 어땠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대본을 밤에 조 감독님까지 오셔가지고 열심히 외워서 갔거든요. 그래서 빨리 해가지고 이제 하면서도 되게 많이 울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눈이 부어서 갔는데 그게 숟가락 돼가지고 다 풀리긴 풀렸는데 네. 현장에서 또 감독님이 더 재밌게 하시려고 대사를 좀 바꾸세요. 다른 애들 것도 그렇고 그래서 처음 날에는 감정은 잡혀가지고 막 우는데 대사를 또 까먹어서 그랬고 두 번째 날에는 대사는 다 외웠는데 감정이 또 안 잡혀서 못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근데 그 찍기 전에는 아직 덜 끝났으니까 가슴에 이렇게 막 응어리가 이렇게 져 있는 거예요. 근데 아 꼭 해야 돼, 꼭 해야 돼 이래서 근데 그 연기를 처음에는 그냥 울지 않고 이래서 조용히 하다가 나중에는 바꿨어요. 제가 그냥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딱 했는데 감독님이 이렇게 감정도 옆에서 막 잘 잡아주시고 NG 나더라도 이렇게 화 안 내시고 잘 해주셔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유, 우리 이 두 배우 정말 말들도 잘하는데요. 우리 음악 한 곡 듣고 9살 인생 영화 이야기 계속하도록 하죠. 자, 9살 인생 노영심 씨가 음악을 맡았는데요. 그중에서 호숫가 작은 사랑의 멜로디 들어보죠. 네, 영화 아홉 살 인생 중에서 노영심의 호숫가 작은 사랑의 멜로디 들어봤습니다. 아, 오늘 시네필 인터뷰는 두 배우로 함께 만나는 아주 행운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한국 영화계를 이끌어 나갈 가장 젊은 배우들 아홉 살 인생의 두 주인공 김석군, 이세영 양 만나고 있습니다. 참 영화를 보면서 이 두 배우들 참 힘들게 찍었구나 하는 장면들이 많았어요. 물에도 빠져서 물도 먹고 세영 양은 또 김석구는 선생님한테 너무 가혹하게 얻어맞았잖아요. 그렇죠? 그 촬영장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는지 하나씩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우리가 힘들었던 거는요, 다 그렇겠지만 일단 영화 속에 나오는 계절들은 그게 다 아니잖아요. 네. 이제 겨울에 여름 것도 찍으려니까. 그렇죠. 여름 것 찍으려면 반팔 반바지 입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추운 게 참 힘들었고요. 네. 이제 근데 겨울에 수영하는 걸 찍었거든요. 그치, 겨울이지. 거의 초겨울이지. 그때 찍었는데 제가 수영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안 힘들었는데요. 얘는 많이 힘들었대요. 왜요? 세영이 형은 수영 못해요? 예, 저는 수영을 못해서 얘는 어째 이렇게 물고기같이 이렇게 막 수영을 해가지고 무섭지도 않은지 오히려 나왔는데 물이 더 따뜻하다고 거기서 놀고 있어요. 저는 추워가지고 막 여기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요. 제가 진짜로 수영을 못해서요. 진짜로 많이 겁 많이 먹고 갔는데 감독님이 구급차도 다 와있고 그리고 그 수영을 잘하는 오빠들이 많이 와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 이거. 그래서 그냥 얕다 그랬어요. 그래서 네. 들어갔는데 발이 푹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10m 수심이래요. 근데 진짜로 저는 생각이 안 나는데 감독님이 그냥 거짓말로 하신 줄 알았는데 엄마한테 물어보니까요. 막 감독님한테 거짓말 이런 건 기억이 나는데 막 사기꾼이라 그러고 막 아이고 반말하고 아유 참 감기 걸리진 않았어요? 저는 감기 안 걸렸는데 거기 있는 애들 대부분이 다 감기를 걸렸는데 그리고 그 특히 얘 말처럼 다른 애들도 다 힘들었겠지만 NG 한 번 나면은 겨울에 그것도 겨울인데 반팔을 입고 하니까 감독님도 다 추우셔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애들도 많이 힘들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는 참 오늘 힘든 거 선생님한테 맞는 게요. 그러게 말이에요. 조금 힘들었고요. 그거 맞고 바로 병원 갔어요. 병원을 갔어요? 네. 일주일 동안 병원 다녔고 엄마한테 맞는 것도 좀. 왜 상처가 심해서 병원에 갔어요? 네. 뼈가요. 허리뼈가 약간 이렇게 삐었었대요. 세상에. 예. 이젠 괜찮아요? 네.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연기하고 싶어요? 어때요? 이제 그때는요. 네.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일단 이 영화를 처음에 제가 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잖아요. 네. 아홉 살 인생이라는 영화를. 근데 이제 제가 말입니다. 남자가 한번 칼을 뽑았으면 브라더 잘라야죠. 제가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그 왔는 순간에 내가 이걸 왜 할까 하고 있다가 한 허리를 빵 째서 너무 아파가지고 딱 그한테 아이 딱 다시 이렇게 좀 쉬었다 하자 그럴라 했는데 이제 그러면은 또 처음부터 다시 또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더 아플 것 같아서요. 그냥 이겨내고요. 그냥 했는데 촬영을 마지막으로 하고 나서 이제 시사회를 하잖아요. 네. 시사회를 하고 나니까 저가 옛날에는 가짜로 맞은 부분도 있거든요. 네. 이 아홉 살 인생 말고 다른 데서. 그때는 그게 조금 실감이 안 났는데 이제 진짜로 왔고 시사회를 보니까 더 실감나고 저는 아팠지만 이제 이 영화를 보는 관객들한테는요 더 실감이 날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관객들이요 참 13살에 벌써 프로정신이 대단하네요. 정말 제가 맞는 것처럼 아팠어요. 영화 보면서도 너무 실감이 나서. 그래서 안타까웠는데 지금 이 김석구는 영화 속에서도 영화 속에서 아홉 살로 나오잖아요. 지금 13살이지만 굉장히 의젓해요. 남자다워요. 영화 속에서. 아니 왜 세영이 형이 이렇게 비웃죠? 그게 저 일상생활과 딱 똑같기 때문에 저 그렇게. 아 그렇군요. 근데 얘는 승마할 때는 똑같은 것 같은데요. 평상시에 얘기할 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아, 저도 맞는 신 있었어요. 그 금복이가 따기 때리는 거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효과음 넣은 거 아니고 진짜로 때렸거든요. 네. 그거 한번 때렸는데 연습한다고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엔진 나가서 때리고 그랬는데 맨 마지막에 금복이가 저를 때린 신이 있어서 그걸 찍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액션이 안 커가지고 네. 안 맞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네. 감독님이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하고 혼나면서 막 때렸는데 진짜로 터지는 것 같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감독님 밉지 않았어요? 더 세게 더 세게 이럴 때? 밉지는 않았는데 그게 오히려 더 실감이 날 수도 있긴 하겠죠. 예, 이 두 사람 제외하고서는 같이 출연했던 뭐 금복이나 기종이나 뭐 검은잽이나 이런 친구들 아유, 뭐 음료수도 아주 시원한 소리 내면서 마시네요, 김석군. 연기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렇죠? 연기 선배로서 좀 가르쳐줬나요, 둘이? 아니요, 금복이하고 다른 애들은 처음에 칠순이는 그냥 사투리 좀 다 가르쳐줬는데요. 영 아니래요. 그런데 금복이는 처음 하는데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되게 막 잘해서 많이 놀랐고요. 엄마도 그러시고 다 그러시는데 연기를 처음 하는 거 치고는 되게 막 잘하시는 네, 거예요. 잘한데. 금복이가 비중이 되게 많이 는 것 같아요. 잘해서. 그렇군요. 저는 이제 저도 가르쳐준 부분은 있지만 저가 오히려 더 많이 배웠죠. 그래요? 어떤 부분이요? 일단 저가 사투리가 안 되니까 사투리를 저가 애들한테 많이 배웠죠. 아, 거기 금복이나 그런 친구들은 원래 경상도에서 네. 살던 친구들이죠? 네. 김석구는 고향이 강원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강원도 네. 강릉. 강원도 강릉,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 강원도 사투리가 있긴 있는데 그렇게 강원도에 있으면서 서울로 영화 찍으러 오고 뭐 이런 것은 괜찮아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 때도 있는데요. 제가 엄마랑 삼촌이랑 같이 다니거든요. 네. 근데 일단 저는 차에서 일단 잘 수가 있잖아요. 네. 저는 차에서 자니까 저가 힘든 것보다 엄마하고 삼촌이 더 힘들겠죠. 아이고, 참 착한 아들이네요. 영화 제목이 9살 인생이에요. 이제 이 두 주인공 배우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인생이 뭘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인생이 뭘까요? 인생은 때로는 고독하고 때로는 기쁠 때도 있고 슬픔 기쁨이 있는 만큼 슬픔도 함께하고 슬픔이 있더라도 작은 희망을 가지고 살면 언젠가는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3년간 살아오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나요? 체험으로? 저도 태어나면서 탯줄 끊기가지고 온갖 고생을 다 하고 태어났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고생을 다 하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행복하게 가겠죠. 아, 그래요. 참 세웅이야. 이제 서기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석구는? 인생은 말입니다. 인생은 한방이죠. 한방이요? 뭐 한방이에요? 아, 로또 한방이죠. 아이고. 그런 신념으로 살아요? 아니요. 그렇죠. 인생은요. 너무 어려운 질문 제가 드리죠? 네. 그래도 제목이 9살 인생인 만큼 뭔가 주인공 배우들은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인생은... 뭐라 해야 될까? 인생은요, 이제, 일단, 인생을 살려면요, 사랑도 있어야 되고요. 네. 믿음도 있어야 되고요. 네. 그렇잖아요. 네. 이제 그러니까 소망도 있어야 되고, 희망도 있어야 되고요. 소원도 네. 있어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인생은, 언젠가는 될 거라는. 네. 그런,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이제, 언젠가는 될 거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지만 제대로 살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 두 분의 말을 듣고 나니까 정말 그 패기와 어떤 희망이 느껴지네요. 정말 똘똘하시네요. 세영양 지금 손을 이렇게 딱 들었어요. 할 말이 있나 봐요. 인생은 사람 한 명에게 다 하나씩 주어진 거잖아요. 근데 네. 그 인생을 자기가 절망 속에서 살려고 한다면은 더 슬퍼지는 거고 자기가 조그만한 희망이라도 가지면은 기뻐지는데 우리미 인생하고 여민 인생하고 제 인생하고 김석 인생하고 다 다르잖아요. 네. 근데 그 인생 속에서 자기가 갈 길을 이렇게 찾아가는데 좋은 길로 가면은 나중에 성공하는 거고 나쁜 길로 가려 했을 때는 그 벌을 받는데 그런 이 주인공 배우들이 말하는 인생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른보다 낫죠? 9살 인생 중에서 한 곡 듣고 이야기 계속하죠. 서태화가 부릅니다. 여민이의 9살 인생. 네. 오늘 스냅힐 인터뷰 9살 인생의 주인공 김석, 이세영 두 배우와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 들으신 곡은 9살 인생에서의 그 김석, 여민 그리고 이세영, 오림이가 다 큰 후에 함께 부르는 곡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노영심 씨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서태화 씨의 음성 그리고 뒤에 들렸던 작은 음성은 노영심 씨의 음성이었어요. 여민이의 9살 인생 들었습니다. 자, 노래가 나가는 중간에도 이 두 젊은 배우, 어린 배우는 끊임없이 이야기 꽃을 피웠는데요. 정말 에너지가 보통이 아닙니다. 언제 이렇게 연기를 시작을 했는지 세영이부터 이야기 해볼까요? 세영 양부터? 저는 6살 때 근데 12월생이라서 그러니까 5살 때 뽀뽀뽀를 처음에 시작했는데 그래요? 연기학원에 다니다가 어쩌다 한번 그 뽀뽀뽀에 붙어가지고 그냥 가봤어요. 근데 네. 하는데 말귀도 잘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그냥 뒷공무니만 쫓아다닐 뿐이지 그거 맨날 혼나고 그리고 엄마는 되게 마음고생 많이 하셨다 그랬는데 그때 시작해가지고 드라마 옛날에 아침 드라마도 많이 나왔고 네. 처음으로 대왕의 길을 사극을 했는데요. 그때 홍리나 언니도 만났었고 그때부터 계속 MBC만 했었어요. MBC만 하고 다른 데 하나도 못했어요. 세영이 그러면 세영 양은 엄마가 연기를 하라고 시킨 거예요? 아니면 스스로 하고 싶어서 5살 때 했으니까? 그거는 사실은 이거 방송용이라서 말하면 안 되는데 엄마하고 아빠가 예전에 그때 당시에 92년에 뭐 개구리 소년도 있고 그래가지고 많이 유괴 사건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많이 알려주면은 다른 사람들이 뭐 잡아갈 때도 다른 사람이 이제 얼굴을 알면은 잡아간지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하. 그렇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유괴 방지용으로 연기의 길을 접어들었군요. 정말 제가 알고 있는 그 배우들 중에서 가장 독특한 계기를 가지고 연기 생활을 시작한 배우네요. 서기는 김석 군은 어떻게 해서 연기 시작하게 됐어요? 저는 이제 5살 때 연기를 시작했는데요. 저도 5살 거의 한 초중 5살 이제 5살 돼가지고 이제 딱 연기를 했는데 연기를 한 것도 아니고요. 아주 우연한 기회에 넘버3를 처음으로 딱 찍게 됐거든요. 그러게요. 그때 참 어렸죠. 네. 어떤 우연한 기회였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연한 기회에 넘버3를 딱 찍었는데요. 아주 우연한 기회에 딱 찍었는데 그 머리를 그 한석기 아저씨가 아닌가? 어떻게 되냐면 우연한 기회였는데요. 그 어떤 사람이 이제 저 사진을 딱 보여줬대요. 한석규 아저씨한테 쫙 애들 사진 쫙 펼쳐놨는데 한석규 아저씨가 딱 보더니와 나 어렸을 때랑 똑같다고 내가요. 그래가지고 그 나를 딱 꺼가지고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우리 엄마 전화를 해가지고 그거 머리 다 붙이고 이제 하려니까 저 그때 어렸는데 머리 붙이고 막 촬영하고 그러려니까 이제 사람들이 영화는 일단 영화니까 이제 애기니까 이해 많이 해주시고 하다 보니까 한 8시간인가 찍었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즐거운지 안 즐거운지 모르겠 일단 저는 글씨도 몰랐었고 말귀 잘 이해를 못했으니까. 그때가 몇 살 때였죠? 5살. 5살이라 그랬나요 아까? 정말 이렇게. 그러면 둘 다 지금도 동갑내기고 연기에 입문한 것도 둘 다 5살 때였고 저 공통점이 많네요. 김석곤 같은 경우는 뭐 그 넘버3로 시작을 해서 킬리만자로 도둑맞고 못살아 선생 김봉도 이렇게 9살 인생까지 하면 벌써 5편이나 출연을 했어요. 네. 그렇죠 영화로. 네. 정말 이제 베테랑급 연기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연기하면 할수록 어떤 것 같아요? 쉬워지는 것 같아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연기하면 할수록 어려워지죠. 어떤 면에서요? 일단 연기를 하면 할수록요 감독님 저거 또 연기를 하면 더 잘해지잖아요. 네. 많은 시간 기하면은 힘들게 찍고 막 하니까 더 잘하게 보니까 감독님이 더 막 어려운 연기를 주니까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연기를 잘하면 잘할수록 더한 것을 요구를 하니까 네. 뭐 그렇게 해서 발전하는 거겠죠. 세영 양은 어때요? 저는 저도 김소희랑 똑같이 할수록 점점 안 해본 역할이 점점 생기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그러니까 예. 나이가 들수록 점점. 예. 그러니까 점점 어려워지고 예. 내가 배우지 못한 것들이 점점 알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으면서 감독님이 원하는 어떤 것을 내가 이해를 하기까지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분은 어떤 노력하세요? 보통 선배 연기자, 언니, 누나, 오빠, 형들을 보면 뭐 책도 보고 경험도 하고 그러는데 둘은 어때요? 아직 그럴만한 시간이 없죠. 학교 생활하고 그러느라고. 아니, 그건 아닌데요. 일단 그거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일단 이제 저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요. 저가 일단 대본을 딱 보잖아요. 네. 이제 그 대본을 딱 보고 이제 저가 만약에 어린 역할을 맡잖아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어린 역 그 대본을 실제로 학교에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대로. 오, 그래요? 예, 저가 뭐 사귀던 여자애가 있었으면 사귀어가지고 이제 헤어지는 게 일어나 헤어져도 보고. 그건 너무 가혹하네. 실생활에서 헤어지기까지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까지도 해고 그래요. 그래요. 정말. 에, 일단 학교생활에서 실제로 부딪혀봐요. 직업정신이 굉장히 투철하네요. 세웅 양은 뭐 그런가요? 그렇지는 않죠? 저도 그 상황을 예.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진짜로 하려면은 힘든 장면도 많은데 그거를 얘처럼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얘가 만약에 맞는 신 있는다고 막 한번 맞아볼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 맞는 신 그 우림이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우림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면은 내가 우림이라면 그럼 어떻게 했을까 그 생각을 하면요 그 걔라면은 이럴 마음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맞는 거는 우리야 그 맞는 거는 많이 맞아서 경험을 쌓아야 돼. 그래야지만 어떻게 맞아야 손바닥을 맞아 어떻게 맞아야 안 아프고 발바닥을 맞아 어떻게 맞아야 안 아프고 그런 거 다 안다니까. 벌써 그렇게 많이 맞아봤어요? 아니요. 얘 맞아보는 거 되게 많이 맞아봤어. 아니 왜 김석 군은? 저는 좀 많이 맞았죠. 누구한테요? 선생님한테도 많이 맞았죠. 학교에서요? 아이고. 공부 못해서 맞은 게 아니라 엠마 잘 들어봐. 이제 저가 공부를 잘하니까 친구들을 알려주자고 저가 좀 착하잖아요. 친구들 이 저한테 시험 때도 물어보고 막 그러니까 저걸 또 알려주느라고 그러다 걸려가지고요. 아 걸려가지고 왜 알려줬나 그러면서 걔도 맞고 저도 맞고 많이 그랬죠.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군요. 참 연기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고 모든 것을 병행하기 참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든 와중에서도 연기를 계속 하는데 혹시 그만두고 싶을 때 없었어요? 그만두고 싶을 때는 있었는데 남자가 칼 와서 물어 잘랐는가요? 역시 똑같은 대답. 세영이는? 저는 솔직히 연기를 그만두고 싶었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고요. 아무리 힘든 거라도 내가 그거를 하면서 나중에 똑같은 장면이 있었을 때는 그거를 좀 더 실감나게 한다든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물에 빠지는 거 그런 거는 진짜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 촬영이. 내가 TV에 나오면서 내가 힘들지 않게 그렇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신이 나오면 더 해야겠다는 그 악으로 깡으로라는 거예요. 어때요? 연기 계속하고 싶어요? 나이 들 때까지? 배우로 남고 싶나요? 두 분? 예. 네.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맡은 역할 말고 이 역할은 꼭 맡고 싶다는 역할 있어요? 있어요. 뭐요? 저는 이 역할을 맡는 게 아니라요. 이 영화를 한번 어떤 영화요? 찍어보고 싶어요. 저가 감독도 하고 제작도 저가 하고 각본 저가 쓰고 다 해가지고 저가 거기서 주인공도 하고 해가지고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어떤 영화라면요? 네? 말이랑 같이 찍는 영화. 말이랑 말 그래요. 이 김석 군이 승마 선수로도 활동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예. 참 말을 좋아하는군요. 네. 예. 예, 1등 했었어요. 어, 그래요? 어디에서 1등 했어요? 아, 저 1등을 너무 많이 했는데. 승마대회에서요? 네. 그렇구나. 제주가 많네요. 세영양은 꼭 맡고 싶은 역이 있다면요? 어, 저는 되게 차분한 역할도 해보고 싶긴 한데, 말가닥 있죠? 완전히 말가닥. 네.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그게 세영양 역할... 성격이에요? 아니요, 네.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말가닥은 제가 많이 해봤는데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하면 할수록. 어, 그렇군요. 근데 최근에 그 개봉한 영화 고독의 몸부림칠 때 보면 세영양이 말도 별로 없고 속도 참 깊은 소녀로 나오잖아요. 근데 말가닥 하고 싶은 심정도 있어서 그런 소녀 역할 이렇게 연기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연기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미보다는 금보기가 더 쉬운 것처럼 네. 저는 금보기가 더 쉬운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금보기를 처음에는 되게 많이 하고 싶었는데 우리미를 하다 보니까 우리미를 하면서 금보기도 처음에는 막 나 때리고 그러니까 많이 사람들이 욕을 한 것도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보기를 하고 싶지만 우리미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 가지 역에 대해서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역할 캐릭터도 이렇게 막 파악하는 능력이 벌써 있는데 뭐 18년 벌써 연기 생활을 둘 다 한 만큼 나름대로 연기에 영화에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자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묻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못할 것 같아요. 두 분 존경하는 배우, 정말 내가 이렇게 되고 싶은 배우 있으면 좀 말 좀 해줄래요? 저는 모든 역할을요. 완벽하게 소화해 주실 수 있는 안성기 아저씨처럼 되고 싶죠. 그래요. 국민 배우. 국민 배우. 네. 저는 예전에 온다랑자들 할 때 최명기 선생님이 같이 하셨는데 그때 엄마 역할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되게 생일 때도 책하고 초콜릿하고 많이 주셨고 그것도 그렇지만 점심 때마다 항상 이렇게 밥을 같이 먹게 해주시고 되게 저를 잘 챙겨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나 후배 배우들이나 뭐 그런 배우를 되게 잘 챙겨주시는 그런 선생님도 되고 싶고요. 네. 이미연 언니, 이미연 언니도 봤는데 되게 이미연 언니. 되게 감정을 잘 나타내시는 것 같아요. 감정 표현이 좋아서요. 예. 그렇군요. 자, 이 두 배우들을 보면 이들의 앞길이 어떨까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차기작 다음 작품들은 어떤 작품이 있을지 한번 물어보죠. 김석군 다음 영화 준비된 게 있나요? 아, 저는 지금 장길산이라고 SBS 연인시대 찍으신 장영열 감독님이 하시는 그 SBS 장길산의 장길산 역을 맡고 있고요. 어린 장길산이요? 네. 그리고 아마 그거 다음에는 그 우리 형이라고요. 그게 어느 필름이었더라? 진원사 필름인가? 네. 아, 그래가지고요. 거기서 우리 형을 원빈 형하고 같이 찍는 원빈 형 아마 어린 시절인가? 아, 예, 예. 그렇구나. 아닌가? 어린 시절이? 하여간 그 우리 형하고 양길산 예, 아유, 앞으로도 계속 바쁘겠네요. 세웅 양은요? 저는 KBS 북경여사랑 네. 김재원 오빠하고 한세영 언니하고 중국 언니하고 있는데 중국에 그냥 이열 선생님, 영화 배우 이열 선생님 딸로 나오는데 네. 거기서도 되게 차분하고 중국어도 되게 잘하고 그런 애로 나오고요. 중국어 공부 좀 했어요? 예, 좀 배웠는데 거의 다 잊어버렸는데 거기 가서 또 그러니까 몇 분 정도는 많이 얘기할 수는 있어요. 네, 그렇군요. 자, 이 9살 인생으로 우리에게 아주 강렬하게 다가온 두 배우 김석, 이세영 이 두 분이 앞으로도 스크린에서 또 화면에서 활약이 대단하기를 기대하고 또 영화 속에서 또 만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두 분.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자, 김석군의 출연작 중에서 선생 김봉두의 자전거 탄 풍경의 보물이라는 곡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혜영,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종일 재미있었어. 좁은 골목길 마지막 한 뒷산 언덕도 매일 새로운 그 놀이터. 개울에 빠져 하나뿐인 옷을 버려도 갈달대면서 웃었지. 어색한 표정에 단체 사진 속에는 잊지 못한 내 어린 날도 보물들. 술래 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망가기 말타기 놀다 보면 하루는 너무나 짧아. 깔깔대면서